오늘로서 다윗의 장막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 제가 5주에 걸쳐서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신앙의 모든 기본이자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그냥 이것만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것만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데 계속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뜬구름 잡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어떤 성도에게는 또 죽이 필요하고 어떤 성도에게는 또 밥이 필요하고 그렇듯이 이제 다윗의 장막은 오늘로서 끝을 내리면서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 겸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그 오벳에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전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 이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동을 하다가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수레에 싣고 가는 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손을 대서 막습니다. 그 결과 우사가 죽고 말죠. 그래서 겁을 먹고 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에 둘까? 그래서 그 근방에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두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서 오벳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니라. 그냥 여호와의 궤가 그 집안에 석 달 있었을 뿐인데 오벳에돔의 집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란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오벳에돔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석 달 있는 동안 오벳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더라.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벳에돔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서 자녀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모시고 그렇게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가 끝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오벳에돔이 어떤 그 다음 액션을 취했는지 성경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뒤에 성경을 찾아보면 오벳에돔은 주신 복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평생토록 자녀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대상이 나오는 이 장면은 이제 궤를 옮겨가는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장막으로 궤를 옮겨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옮기는 사람 중에 오벳에돔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과 여의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다. 즉 다윗의 장막에서 이제 궤 앞에서 언약궤를 그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오벳에돔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소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리고 그곳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한번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유추해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장막으로 궤를 옮기려고 할 때에 석 달 동안 그 언약궤와 함께 있었던 오벳에돔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설교할 때에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실제 체험한 사람이죠. 석 달 동안 그 집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물질의 복들, 집의 그 소유의 복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궤를 쫓아서 그 삶은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이 집을 포기하고 이 복을 받은 소유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영광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기는 대열에 오벳에돔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서 그 삶은 이제 그 언약궤를 따라서만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가 놓이시자 그러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여, 내가 평생도록 이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다윗의 장막의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는 그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받은 복과 모든 소유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그 언약궤, 그 여호와의 궤 옆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 이제 다윗에게 고백을 통해서 이 오베데돔은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에서 언약궤를 평생토록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오베데돔은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만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거든요. 레위 사람입니다. 이 오베데돔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참 재미난 것이 많기는 많습니다. 성경에 이 앞에 보면 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드라는 지역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셋 지방인데, 사실은 그 블레셋 지방이 아니고 가드 림몬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허락을 했고 또 문지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베데돔은 왜 모든 복을 마다하고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문지기, 모든 복을 마다하고 여호와의 궤를 따라갔으며 여호와의 궤를 메고 또 그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을까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어지자 오베데돔은 그것을 쳐다도 안 보고 여호와의 영광만, 여호와의 임재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의 그 복과 이 땅의 소유의 그 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오베데돔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임재가 있는 궤를 쫓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오베데돔과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에 나옵니다.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짧은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 짧은 대화와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구가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것입니다. 이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육의 목마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의 목마름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특별히 육적인 목마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남자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꿔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늘 육적으로 목마른 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물동이라는 것으로 하나의 물건으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육의 목마름을 상징하는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그 복과 집의 복과 모든 소유를 버려두고 여호와의 궤를 따라갔듯이 이 여인도 그 육의 목마름을 상징하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전에 쫓던 것들을, 그전에 추구하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려두고 새로운 것들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오베데돔이 이 육의 것들을 왜 포기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나오는 능력과 하나님의 손이 되는 그 모든 복들을 구하는데, 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에스더는 1년 동안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 좋은 향수를 몸에 발랐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왕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왕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1년 동안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 귀한 기름이나 그 귀한 향수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1년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서 왕의 얼굴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신앙이고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왕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왕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하되 그것은 왕의 얼굴을 보기 위한 것으로, 에스더가 기름을 바른 것은 그 기름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름을 바름으로 왕이 자기를 찾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랐듯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아니하고 적당히 기름 부으심에 적당한 하나님의 은사에 성령이 주시는 그런 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다양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오베레돔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입니다. 그 결과 모든 육의 목마름들을 버려두고 이제 하나님만을 쫓고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런 개인적인 변화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만나면 또 개인적인 변화가 지역의 변화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즉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 지역의 부흥을 이끌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와온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로 나오는 이런 지역의 변화,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온 지역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헤브리디스의 부흥 제가 이야기 들었죠. 캠벨 목사님께서 설교 앞두고 하나님께서 헤브리디스로 가라 했을 때에 순종하고 갔더니만 거기에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부흥의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하면 보통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헤브리디스 제도의 부흥은 설교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섬 전체에 임하자 길을 가다가 일을 하다가 그냥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 믿겠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변화되었다고 자기가 회심했다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전 지역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집회와 부흥 하나님의 임재하는 부흥의 그 차이를 아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님들은 콜링을 합니다. 설교를 하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결단하고 결심 기도를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입니다. 전도 집회는.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는 그 부흥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헤브리디스의 그 섬뿐만 아니라 부흥이 임했던 지역의 그 책들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회심한 후에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술을 먹던 술 중독장애들이 술을 다 끊어버리고 술집이 문을 닫고 도박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도박을 끊어버리고 완전 삶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술집과 모든 가게들이 주일은 문을 닫고 하니까 이 기생들이 대책회의를 세운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유럽에 영국에 온 지역에 있었던 부흥을 추적해보면 이런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부흥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부흥이 한번 이 지역에 일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마음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세상의 바벨 문화를 쌓아갔던 이 땅이 완전히 그 은혜의 물결로 성령의 물결로 정말 쓰나미를 만든 듯이 다 깨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정말 이 특별히 이 밴쿠버 지역은 한 번도 부흥의 물결이 지나가지 않은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 지역이 타락해 있습니까? 얼마나 동성애가 발달해 있습니까?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며 하나님의 그 부흥이 이 밴쿠버를 휩쓸며 그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을 쓰나미가 쓸어버리듯이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늘 문을 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벳 에돔은 모든 소유의 복을 다 포기하고 하늘 문을 여는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의 목마름을 포기하고 사마리아 땅에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또 오순절 120명의 성도들은 그 예루살렘과 이 땅에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이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임하도록 문을 여는 문지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지기를 우습게 여기는데 우리가 문지기가 되어서 문을 열기만 하면, 하늘 문을 열기만 하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이 세상의 모든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들을 일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지기에게 달린 거예요. 그 문지기의 삶을 오벳에돔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문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했습니다. 우리도 성전이고 이곳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로, 성전된 우리 가운데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로 임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문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의 왕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시편 기자는 문을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이 무슨 머리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지기인 우리들에게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좌정하시도록,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문을 열겠습니까? 머리를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찬양 드릴 때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문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찬양, 온전한 경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여러분,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 누구 귀에 들려지도록 찬양을 드립니까? 많은 교회들이 찬양팀을, 다양한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팀을 만들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열심히 연습하는 이유가 누구 귀에 들려지도록 연습하고 누구 귀에 들려지도록 그렇게 시간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도록 하는 교회와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찬양팀들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귀에 들려지기 위해서 연습하고 호흡을 맞추고 시간을 투자하는 찬양팀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찬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완벽한 찬양을 하나님이 원한다면 지금 하늘나라에서 스랍천사들이 천상의 완벽한 화음으로 지금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그 찬양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찬양보다도 불협화음이지만, 좀 못하는 찬양이지만, 음이 틀리는 노래지만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알기에 제가 정말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는 노래를 부른다면 제가 앞에서 어떻게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부끄럽게. 저는 하나님이 내 불협화음, 나의 이 거친 목소리,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지만 저는 오직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찬양을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 앞에서 제가 찬양한다면 제가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 목소리로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귀에는 완벽한 노래가 아니라 정말 마음이 담겨있는 그 노래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래가 들려질 때에 하나님은 갑자기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듣다가 스랍들의 찬양 소리를 멈추게 합니다. 야, 잠깐만. 지금 누군가 나를 찬양하는데 잠깐 조용히 해봐. 그때 천사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러시나? 이렇게 완벽한 화음과 천상의 노래를 마다하고 어떻게 저런 엉터리 같은 불협 화음에 저런 거친 소리를 좋아하실까? 그 거친 소리를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완벽한 천상의 스랍 천군 천사들의 노래를 스랍시키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에 저희 아들이 연주하는 콘서트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베이스 색스폰입니까? 아무튼 자기만한 엄청나게 큰그 악기를 교회에서 맡아서 연주를 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한다니까 주위하는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좀 연습을 해가지고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에게 다 메일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갔습니다. 뭐 8학년부터 9학년, 11학년 쫙 있었죠. 그래서 학년별로 연습하기도 하고 또 재즈 밴드는 따로 연습하기도 하고. 근데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제 눈에는 우리 아들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 베이스 색스폰은 큰 악기라서 계속 부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삑삑거리는 그런 악기입니다. 근데 저는 다른 소리 들어오지 않아요. 그 소리만 들으려고 집중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잘하더라도, 정말 우리 아들은 비운 지 얼마 안 돼서 뭐 삑사리도 나고 그럴지라도 나는 그 소리만 좋은 거예요. 다른 그런 다양한 악기들이 동원되어서 연주를 하고 있었지만 내게는 오직 내 아들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 아들의 소리만 들으려고 내가 집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의 그 찬양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천상의 완벽한 화음의 노래가 들려지더라도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천군 천사들의 노래를 중단시키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늘을 가르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수 있는 문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합니까? 이런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의 칭찬은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완벽하게 화음을 맞추고 악기들끼리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완벽한 찬양을 하면 사람들은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그곳에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그런 찬양과 경배를 들으려면 예배가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그냥 적당히 이번 주에 한주 내가 때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왠지 예배 안 드리고 지나가면 찝찝해서 하나님께 벌 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적당히 뭐, 한 시간 있다가 가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면서, 뭐, 좀 늦어지면 오늘 좀 늦었네? 그래도 말씀은 처음부터 다 들을 수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씀 들으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 중간중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딴 데로 흩어지는데, 그거 뭐, 아무렇지도 않느냐? 우리가 집중해서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예배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우리 자녀들과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아이들이 늦어서 문이 닫힐 때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애기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문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으로 막든지 몸으로 막아서 그 문이 닫히는 것을 막고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올때 우리는 하늘 문을 여는 문지기가 되어서 그 문을 막고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긴장해서 그 문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집중해서 그 문을 막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앉아서 딴 생각하다가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다가 절대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오늘 찬양 좀 좋네, 오늘 말씀 그런 대로 들을 만하네 이런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구경조차 못하고 그저 적당히 좀 괜찮네 싶으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좀 좋은 것이 아니라 최고 좋은 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온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에 또 하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거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단 한 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후에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다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밴쿠버, 오크리치 몰이나 랍슨 스트리트에 가서 한번 말해보십시오. 내가 만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세상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낯을 피해서 모두 잠을 자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정오에 몰래 물을 떠러 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꿨던 그런 부중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과 단 한 번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가서 이야기했더니만 세상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차이인 줄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가서 내가 만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해봤자 그 사람들이 콧방귀밖에 안 낀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힘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임재할 때에 주신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말에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 선포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인터넷에서 재미난 기사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프리스코, 여기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주 전에 있었던 그 CCTV에 잡힌 화면입니다. 여기는 미국 텍사스주 프리스코라는 지역입니다. 이 주인은 마리안 체드윅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가게는 수공예 용품을 파는 매장이었습니다.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 강도가 들어왔을 때 총을 겨누고 돈을 요구할 때에 이 마리안 체드윅이라는 여자가 손을 뻗어서 지금 명령하고 있죠. 강도야, 당장 꺼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꺼져라. 꺼지지 않으면 너를 성령으로 결박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도가 주춤주춤하더니 뒷걸음질 치고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이게 CCTV에 잡혔고 그 말소리는 옆에 손님으로 있던 분과 그분들이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젠 인터뷰를 했는데 이 마리안 체드윅이라는 주인이 왜 그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느냐. 보통 총 들고 강도가 나타나면 벌벌 떨게 돼 있는데 더군다나 여자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강도야 꺼져버리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 체드윅이 인터뷰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그 가게 안에 성령의 임재를 자기가 느꼈다고. 성령이 그 가게 안에 가득하게 있는 것을 느끼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동영상이 지금 인터넷에 아주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에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면 그 마을로 들어가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또 한 남자를 꼬셨구나. 또 한 남자를 만났구나. 그러나 예수의 얼굴을 보고 예수의 영광이 그에게 옮겨오자 그가 마을로 들어가서 선포할 때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의 말을 신뢰하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미국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런 일이 이번 주에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한 형제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으로 그 강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주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집에 가서 동생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동생은 그 야구 동영상 아시죠 여러분? 야구 동영상, 야동, 야한 동영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자친구를 왜 사귀냐? 이거 야동 보면 되는데. 그럴 정도로 자기 컴퓨터에 가득 야한 동영상을 채워넣고 그것을 즐기던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동생에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평소 같으면 형 돌아온 거 아니야? 뭐 이상한 소리를 들었을 건데 아무튼 어찌됐든 그 다음날 집에 컴퓨터에서 모든 야한 동영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외치니까 이런 혼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이 없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무능력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도록 진정한 찬양과 예배로서 문을 여는 문지기가 된다면, 그리고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기만 한다면 세상을 향해 선포할 때에 아무리 강퍅한 마음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멸시하고 여러분을 조롱하는 그 모든 심령들과 영혼들이 그 영광의 선포 앞에서 다 꼬꾸라지고 다 굴복하고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교회에 끌어들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의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주님을 모시는 일에 모든 것을 올인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만 하면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복의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는 우리 문지기가 되어서 우리 예배 때마다 이곳에 하늘을 가르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예배와 우리 회복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